이젠 너무 선명해졌어. 저 하나 속에 낯선 그림자. 아마 다시 맺을 수 없을 좋은 것만 보고 듣지 말. 고요한 너의 슬픔에 나를 흔들어. 조용한 나의 바다에 파도가 일곤 해. No matter what I do, don't bother calling it. 우리가 아니면 그래, 누가 할 건데?